산이 될지 아직은 방향이 잡히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네.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손에 가시가 돋는 그런 네. 습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들 혹은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네. 오늘은 이제 1등 제품 네. 이라는 타이틀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제품? 네. 1등 제품이면 일단은 시장 점유율 쪽으로라든가 네.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아니면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나 우리나라 1등 제품이요?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큰 것들은 예전에 보면 이제 삼성 반도체 있을 거고 그쵸. 스마트폰 네. 있고 조선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오늘 약간 다른 것들이 얘기 나올 것 같아 들을 것 같은 느낌은 들긴 되는데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140개가 원래는 1등 제품이었어요. 140개나? 네. 네. 그게 맞네? 예전에. 아 예전에? 네. 네. 근데 보통 최근에 아시다시피 의류 하면은 또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거의 네. 다 뺏겨갖고 지금은 64개에서 65개 정도의 제품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를 보게 되면 한 14위, 15위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1538개 1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개 정도 홍콩까지 좀 포함이 돼갖고 네. 홍콩이 한 65개에서 64개 정도 왔다 갔다 우리나라 하거든요. 반토막 된 거예요? 반토막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아까 앞서 140개였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네. 이 65개 중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1등과 2등의 차이겠죠. 아, 그렇죠. 차이가 좁혀지면 그렇죠. 차이가 뭐 몇 퍼센트 안 나면 네. 문제가 좀 되는데 네. 그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제품이 한 44개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개 정도밖에 네. 1등으로 독보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품은 가격 네. 경쟁력이라든가 제품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네.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뭐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품 네. 그리고 탱커 유조선 네. 네. 이런 44개의 제품이 계속 2012년 이어서 계속적으로 네. 1위를 좀 지켜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에틸렌이라든가 뭐 폴리카보네이트 의료 부속품 네. 이런 화학 제품 그다음에 네. 섬유 제품 중심으로 21개가 네. 포함이 돼갖고 총 한 65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더 나눠보게 되면 화학 제품이 21개, 네. 철강이 11개, 섬유 네. 제품이 8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말씀을 해드렸듯이 140개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 12년 이렇게 보게 되면 61개에서 그나마 2013년에 65개까지 늘어났다가 작년에 64개로 네. 다시 하나가 뺏기는 그런 경우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 3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2, 3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24품목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언제든지 이거는 너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의 경합을 벌이는데 언제든지 2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등 제품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등 제품이라고 하면 대기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훨씬 1등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대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동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세계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뭐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중소기업이 좀 많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국내 벤처기업이 또 한 40% 이상을 좀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1등 제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100을 한다라고 하면 그중에 1등 제품으로 수익을 내는 게 네. 4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1등 제품이 거의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네. 국내를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1등 상품이 아니라 인류 상품. 네. 인류 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67%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갖고 딴 나라를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네.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말씀을 해드렸듯이 기계 제조 자동차가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컴퓨터 반도체 전자 18%, 네. 그 다음에 네. 음식료 섬유 비금속 이게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거 들어가나?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고추장 같은 것도 세계 1위 아니야? 그렇죠. 고추장. 김치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품목으로 들어가나? 고추장도 그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었어요. 수출 금지된 거? 아니 수출 금지가 아니라 고추장은 왜 그걸로 왜 중국 시나리오가 안 붙나? 네. 그랬더니 네. 그때 그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석준 대표가. 네, 이석준 대표도 나와서 네. 얘기했고. 네. 그 알아보니까 네. 그게 안 맞는데요 입맛이. 깐만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른 거 먹는다고. 사천성 그때 네, 그쪽이랑 네, 네, 네. 그게 안 맞아서 네, 네. 그쪽은 좀 안 되더라고 수출이. 그 중국 저기 중국 쪽 가면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 해산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 그래 수프 같은 거를 네. 계란수프이나 싹스핀 이런 걸 주로 먹잖아요. 네, 중국집에서 제가 먹는 거. 근데 중국에서는 기본이 저거거든요. 완탕 맑은 완탕 있죠. 만두 같은 거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하덴 사워거든요. 엄청 매고 신맛 나는 건데 그 핫이 우리나라 고추장이 다르죠. 그래서 그 핫 처음에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에이 이거 무슨 맛이야 하고 안 먹어요. 애들 뭐 에이 이거 자기는 먹을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는 다 먹어요. 뭐든지 먹는데 보통 사람 에이 이 핫을 왜 먹어 이러는 거 하거든요. 약간 그냥 다르죠 개념이. 어렸을 때 아빠가 사슴 잡아갖고 피맛이라 그래갖고 네. 울면서 마셨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자기가 튼튼한가? 그런가? 예 네, 계속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네. 근소한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축소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역전이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중국이라든가 미국과 네.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경합이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죠. 사실은 네. 그 어디 제과에서 나온 초코 과자 그렇죠? 네. 초코파이.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만 거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품목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지금 쭉 나열을 해 드리자면 네. 뭐 LNG 당연한 부분이겠고요. 네. 아이 터치 모듈. 네. 그다음에 소주도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다라고 보니까 소주. 네. 네.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쪽이랑 조선 쪽에서는 역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사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네. 합성 스테이플 섬유, 네. 유압식 변압기, 철강 재관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과 2, 3% 차이밖에 안 나요. 아니 그럼 뺏기겠네. 그 뺏길 수도 있다라는 네, 그렇죠. 관점을 네. 좀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등이라고 하더라도 뺏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이 세계 1위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작거든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리고 향후 또 중국이라든가 애플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1등을 근소한 차이로 추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관련주들이 언제든지 역전이 네. 될 수 있다라는 부담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배제하고 1등 네. 제품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등 제품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이 체성분 분석기 네. 지금 보는 게 이제 뭐 체성분 분석기고 인랩 인바디 밴드거든요. 인바디 나오네요. 네. 네. 인바디 같은 경우는 1위를 계속 좀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주가는 많이 안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조선은 2분기에 또 실적 악재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1위, 그 다음에 2위가 현대중공업 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위를 하고 있지만 1, 2위를 하고 있지만 네. 뭐 문제는 여전히 성장 근소한 차이로 네. 앞서고 있다라는 거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역시 삼성전자 얘기가 안 해드릴 수 없는데 네네. 결국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역시 그 부분은 성장성이 좀 부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지금 보는 건 스판덱스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라는 제품인데 네. 역시 효성 네. 그 광복절부터 자금을 대줬다라는 그렇죠 일제 시대에 아 일제 시대 네, 일제 시대부터 이제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 노력을 했던 효성이 네. 스판덱스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도 역시 1위인데, 뭐 스판덱스가 이번에 또 괜찮은가 봐요. 네. 그래, 공장을 계속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네. 확실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뭐 효성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조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근소한 차이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SDI가 1위, 그 다음에 일본 소니가 2위인데, 지금 LG화학이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또 기하급수적으로 11%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뺏기고 있는 삼성 SDI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빠르게 네. 치고 올라오는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또 괜찮지 네.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을 보게 되면은 카지노 모니터. 네. 이게 플렉시블이어서 좀 휘었는데 네. 코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치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TV 같은 경우도 1위를 10년 이상 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이게 점유율이 하락한다라는 게 항상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아프죠. 기억을 네.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는 바텍 같은 종목들이 또 치아 네. 치아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필수 장비 감관액 제거기 분야 쪽에서는 PS텍이 1위 모바일 기기 카메라 자동 초점 구동 칩에서는 동훈 아나텍이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해양 조명 그러니까 뭐 조선 안에서도 이제 한 분야를 좀 나눠보게 되면 네. 대양 전기 공업이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풍력 발전용 타워 플랜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태웅 그리고 태웅 네. 네. 레이저 리페어 장비 시장 쪽에서는 참엔지니어링인데 이게 네. 좀 요즘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뭐 태블릿 쪽에서 보면 액정 패널 중소형 네.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역시 1위를 계속적으로 네.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1위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확실한 차이가 나는 1위 네. 종목 쪽에서는 네. 뭐 시장에 흔들려도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 쪽으로 그런 네. 기업 쪽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흔들리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불안하지는 않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갖고요. 네. 오늘은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에 대한 언급을 네.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그 1위 제품이었고요. 또 다른 이슈 어떤 것 하나 준비하시죠? 네. 뭐 준비하셨어요? MCN이라는 부분이. MCN이 뭐예요? 뭐 예전에 MCM이면은 잘못 들으시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MCM은 백 같은 거. 그렇죠. 네. 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성주 회장이 하는 거. 그렇죠.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거 MCN. N. 네. 네, 오케이. 네. 네. 마지막이 이제 네트워크 쪽. 아, 오케이. 네.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프리카 TV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 간단히 바꾸리 네. 아프리카 TV.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아프리카 네. TV인데 사실은 아프리카 TV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1인 콘텐츠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네. 뭐 찍을 수 있고 그거를 또 송출할 수 있는 네. 시스템과 서비스를 MC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슈는 되고 있지만 실상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2013년부터 열풍이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어캣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이제 미어캣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미어캣인데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네. 해갖고 네. 이 열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세계에서 MCN이 으뜨겁다시 으뜨겁다시 그거잖아. 저기 무한도전 하하랑 개가 한 거. 그렇죠. 네. 그만큼 뜨겁다. 양평대교. 양화대교. 이게 뭐야? 자이언티. 자이언티. 그러니까 둘이 이제 뜨겁게 네. 뜨겁다라고 해서 으뜨겁다시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지금 MCN 투자 추이를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2013년부터 사실은 열풍을 좀 불게 되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좀 배타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슈가 되는 뭐 월드디즈니라든가 드림웍스라는 기업들 네. 사실은 굉장히 배타를 하다가 네. 돈이 된다라는 네. 분석을 좀 했는지 2013년부터 무지막지하게 돈을 뿌려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역시 그런 네.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 기준으로 MCN 스타트업 규모를 보게 되면 네.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썸리스 TV라든가 베보, 네. 풀스크린 뭐 여기에서 대부분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아프리카 TV만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대형 기획사에서 계속 네. 진행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를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보게 되면은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시청률이 지금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죠. 그걸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 시청률은 청취자 수로 그냥 구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막대한 광고가 붙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쪽으로 역시 진출이 네.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어썸니스라든가 메이커 스튜디오 머니시마 그다음에 네. 디파이 미디어 뮤비클랩 보게 되면은 AT&T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T&T가 풀스크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드림웍스 같은 경우 어썸니스 TV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디즈니 역시 네. 뭐 메이커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타임워너 자회사인 메이저 영화사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만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MBC에서 어느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진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마이리틀 TV 텔레비전이 네.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해외 쪽에서 보면은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액도 네. 그냥 뭐 소규모가 아니고 1억 달러 네. 그 정도까지 네. 9억 달러, 1억 달러 뭐 이런 만큼 뭐 그냥 뭐 투자하는데 소폭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지분을 좀 가져오려고 대규모의 대규모 그렇죠. 네. 투자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지금 네.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독일 민영 방송사 프로지 벤 자이 아인스 네. 여기에서도 이제 뭐 미국 최대 온라인 비디오에 8,300만 달러를 지분을 투자하고 스웨덴 기업, 영국 기업, 프랑스 다 그 방송사에서 네. 인수를 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네.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뭐 MCN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달에 네. 5천에서 1억 정도 자금이 된대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 자금이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어캣 열풍을 불고 있는데 사실은 네. 5년 전에 미어캣과 똑같은 시스템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KT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접었습니다. 네. 투자를 접었던 이유는 네. 그 정도까지 매출이 나올까라는 네. 사실은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아 TV라든가 트렌저 헌터 네. 그다음에 양띵 네. 뭐 양띵 같은 경우는 1인이 만들어갖고 계속적으로 범위를 네. 늘려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윤종신 네. 기획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인 미스틱인가 뭐 이런 네, 미스틱일걸요. 미스틱에서 또 판도라 TV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쪽과 함께 또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네. 앞으로 1인 미디어에 대한 1인 콘텐츠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 얘기를 잠깐 해드렸거든요. 네.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먹방 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역시 MCN이 한 번 정도 이슈가 됐었던 그런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뭐 2014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을 했던 MCN 쪽에 스타트업을 네.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많이 또 스타트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냐면 투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 제작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거겠죠. 그 네이버 직접 방문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V라는 앱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와 지금 유튜브가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뭐 다이아 TV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네. CJ E&M. 네. CJ E&M이 작년부터 이제 육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네. 뭐 이쪽에 인력도 많이 채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화면 왼쪽 밑에가 이제 V.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 이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앱이고요. 네. 오른쪽은 다 아시다시피 마이리틀 텔레비전 네. MBC에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기업들 보게 되면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종목들을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머스트 사모스펙 왜 이 스펙이 들어가냐면 어디 인수가 들어가나 그것도? 판도라 TV.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네. 하나 머스트 3호? 네. 하나 머스트 3호 스펙. 이게 네. 판도라 TV와 또 스펙으로서 M&A 얘기가 3호 나오고, 3호.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전통적으로 네. 아프리카 TV. 네. 네. 그 다음에 CJ E&M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네이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TV를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IMBC. 네. 종목은 그 많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든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 2년 정도 2년 전에는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향후에 열풍이 네. 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MCN 한번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될 때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네. 요즘 뜨고 있는 MCN 네. 으뜨겄다시 네, 으뜨겄다시 네,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우리 또 MCN에 하면 그 대한민국 모든 증권업계의 최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이승은 교수. 하도 빨가먹은 손만 보다가. 저를 이렇게 물먹이고. 제가 그다음부터 디스하는 네. 조수만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 비즈니스 완전 산업까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뉴스에서 찾아봤듯이 SM 모바일도 그러면. 인터넷 그 컨텐츠 회사에 대한 네. 그 사업의 영역에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이것이 이제 대세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고 구글도 보게 되면은 네. 물론 많이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 방송국화하는 게 네. 좀 대세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네. 어제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는 굳이 방송국에다 올리지 않아도 네 그러면 그죠 굳이 방송국에다가 컨텐츠를 올리지 않아도 이제 소비가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 네. 이게 엄청난 그 방송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네.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네, 네. 누가 이제 회원들을 또 많이 확보할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쪽이 이제 또 많이 회원을 보유하는 쪽이 결국에는 또 네.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건데 네이버도 네이버 TV 캐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팟캐스트 그 TV 팟 그쪽을 네. 얼마나 또 육성을 시킬 수 있지? 카카오 TV랑 같이 합쳐서. 그래서 네. 카카오도 카카오 TV하고 샵 검색해 갖고 거기서 바로 구매되고 그러면. 콘텐츠 소비되고 한다라는 게 이게 그러면. 되게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간편결제 때문에 네. 이제 그 미팅을 했어요. 네. 미팅을 해갖고 이제 그 제가 그 달리 저걸 갔다 온 게 아니거든요. 네.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결국엔 궁극적인 승자는 다음 카카오가 되지 않겠느냐. 말 되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각계에 계시는 분들이 네. 왜냐하면은 이 샵 검색과 카카오 TV의 이 위력은 네. 시간이 갈수록 발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피디님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저는 이런 거 좀 자주 관심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몰라서 그랬죠. 저는 이런 거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미어캣 이게 홈페이지 화면이거든요. 여기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본 적 있고 테스트 삼아서 네. 엄청 쉽게 올라가요. 지금 보면 수백 명이 있네요. 수백 명, 수천 명 막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여자 있잖아요. 이분. 지금 방송이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 방송 출연한지도 모를 거야. 제가 하면 이거 있죠 지금. 이분 지금 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네. 현재 사고 있는 거야. 우리 방송 출연하는 문의 듣고 이분 네네. 출연료 드려야 돼. 네네. 이게 바로 개인 방송 시스템이에요. 네. 이거 뭐 제가 이거 봐 눈썹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속눈썹 붙이는 거. 이거 하고 홍보하는 거 얘기해 주는 거든 자기가 써보고. 네네. 이게 엄청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어떤 분이 케이블 TV 자기 본인 집에서는 이제 안 나와서 못 보셨다는데 이제 글씨 케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는 거죠. 이게 인터넷을 보고 모바일로 보고 막 보는 거야 이제요.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죠. 지금은 KBS, MBC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공중파가 중요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TVN이 커지면서 공중파의 격이 무너졌죠. 요번에 남북 문제 긴장하면서 지금 공중파 뉴스는 다 X되고 뭐 TV조선이나 연합뉴스 이런 게 꽉 잡은 거잖아요. 이런 막 그걸 보니까 라이브로 막 때려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은 그래봤자 수십 개면 수백 개, 수천 개 방송을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거 관련된 비즈니스, 미어캣이나 이런 것들 많이 크겠죠? 이름 많이 갖고 있는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그 자금이 몰릴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미디어 회사들의 권력이 줄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기존의 권력이 제가 늘 말씀드린 자기 실력 이상으로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도 있고, 돈이 오잖아요. 돈이 뭐래? 광고비로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광고가 지금 TV나 특히 신문 잡지가 갖고 있는 거, 심지어는 네이버 갖고 있는 광고가 거기에 광고는 다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 모바일로 가는 거예요, 모바일. 모바일이 될 거, 이 개인한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보이는 사람은 60몇 명이고, 많은 사람이 이거 보면 5,000명 보는 거 많고, 제가 저녁, 네. 지금 미국 현지 저녁 시간에 보면, 특히 야구나 풋볼 할 때면, 걔네들도 수천 명씩 보는 게 수만 명. 걔네들한테 광고료가 가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고 시장이 아주 돌풍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면 또 괜히 나스미디어나가 나오는데, 나스미디어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광고판이 바뀐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스미디어를 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광고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생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돈도 보인다. 말씀드린 거죠. 아, 오늘 아주 느낌 좋았어요. 이게 MCN이라는 게 저는 관심 많거든요. 이게 멀티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수천 개가 생긴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쵸. 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2학년이를 내릴, 저도 하고 싶지만, 2학년이나 이승원이가 하는 이 사람이 두 교수가 하는 방송은 우리 여기서 안 해도 돼. 우리끼리 모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화질도 좋단 말이죠. 근데 네. 거기에 이래서 시청자가 한 달에 하루에 5,000명씩 들어와 봐요. 네. 무조건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의 라디오보다 특정 팟캐스트가 광고료가 더 비싸요. 왜냐면 팟캐스트는 딱 원하는 사람이 보거든요. 타겟팅 광고. 네. 근데 예전에는 잘 보세요. 라디오 같은 거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은 모바일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에 이런 데 차에 보면은요, 그게 무선 있는데 깔려있어, 이미. 그래갖고 마치 라디오에서 주파수 검색하듯이 팟캐스트를 지정해서 보는 거야. 라디오 이거 튜너를 돌리는 식으로 해갖고. 가능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무섭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디오에 광고하던 게 팟캐스트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세상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돈이 대박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잘 벌기 쉽지 않아요. 그래,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키움 증권 높은 분께서 말이야. 네. 지금 우리 지금 한 5분 전에 버셨으면 야 내용 좋다 하셨을 텐데. 아 이런 건 어떻게 녹화를 해갖고 그 높은 분들한테 메일로 쓱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아 아까 시작할 때 그거 보셨으면 저 사람들은 경우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한다고 우리는 엑스된 건데. 네. 소심하지만 걱정되네. 네. 걱정돼서 오늘 잠을 못 자겠네. 내가 또 잘릴까봐. 네. 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오늘 그 개별 소비세 그 얘기를 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 개별 소비세 네. 관련돼서 네. 어제 이제 저녁에 발표가 됐죠. 네. 기획재정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은 많습니다. 상당히 네. 비판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담배 요금 올리고 담배 가격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뭐 가스비 올리고 이런 거 다 올리면서 네네. 이런 그 고가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만 인하하는 게 네네. 과연 이게 소비 진작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그 물론 비판도 상당히 네네.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간에 개별 소비세에서 보게 되면은 가전 제품 쪽은 별로 수혜를 볼 게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 가전제품의 5%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아주 고가 제품들만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네. 이 과거에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네. 가장 큰 그 저거를 받았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국산 승용차 한 대당 최소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인하 효과, 네. 그죠? 네. 그 가장 이제 큰 기대감이 있을 거고 대용량 가전제품 근데 네. 이제 전체 가전제품의 5%밖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네. 좀 더 글자를 크게 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녹양 로얄 젤리, 네. 방향용 화장품,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교수님, 네.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이런 거 맛깔나게 잘하거든요. 네네. 이런 수치 보면 5%에서 3.5% 줄였다? 네. 감이 안 와요. 네. 아, 솔직히 감이 안 오잖아요. 30% 이나 있다. 네. 감이 안 와요. 네. 그잖아요. 네. 예를 들어 드리면, 아, 이런 방송 오늘 방송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이런 방송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제 화면 깔끔하게 잡으세요. 제 화면이요. 아유, 더 크게 줘야 돼. 이거 어르신들은 눈이 안 좋으셔갖고 방송 더 크게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큼 깎으죠? 저 이성 교수 이걸 갖고 활용하세요. 오늘 방송 가서 네네. 제가 드릴게요. 승용차 있죠? 5에서 3.5%인데 네. 이런 감이 안 오잖아요. 녹용 로얄 젤리, 예? 7에서 4.9% 감이 와? 안 와. 안 오잖아요. 네네. 실내 들어갑니다. 소나타 2.0. 네. 2.0에서도 네. 스마트한 모델이 있어요. 네네. 엄청 깎아줘서 50만 원 깎아줍니다. 네네. 오늘 사는 사람부터. 오늘은 네. 워낙은 아닌데 아마 깎아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아반떼급 있죠.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35만 원 정도 깎아져요. 네. 저 비싼 차 있죠. 그랜저. 네네. 65만 원인데 비쌀수록 많이 깎아지겠죠. 네. 예? 1억짜리. 1억짜리 한 150만 원 깎아줄 수 있어요. 1억짜리 하고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50만 원이 없어서 쏘나타 못한 사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아까 가전제품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가 막힌 얘기 들어갑니다. TV 소지 소비자를 300와트 이상. 300와트 이상이면 상당히 큰, 그, 많이 써야 돼요. 네. 9만 원 깎아줍니다. 통 크게. 예? 네. 9만 원 없던 사람 어떻게 사줄 수 있어요? 네. 더 끝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에어컨 370kW 이상 쓰면 엄청, 요새 소비 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엄청 큰 거거든요? 네. 12,000원 깎아줍니다. 12,000원. 12,000원 엄청 깎아줘요. 엄청 깎아줘요. 네, 엄청, 이게, 그러면 어디서 혜택 보느냐? 네.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인데요. 제가 저는 소비생은 안 하는데요. 20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20%의 특별 소비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치세인데, 네. 개별 소비세인데요. 200만 원 넘는 거에 대한 20%예요. 200만 원 넘는 거. 대한민국 가방에서 200만 원 넘는 제품 나오는 걸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MCM, 아까 김성우 회장 네. 쪽이 하는 MCM에 200만 원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세요. 혹시 네. 온라인인데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없는 거에 20% 깎아줘요. 그러면 네. 이거를 500만 원까지 올려줬어요. 오늘 여기서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은 500만 원이 넘어야지 명품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저께까지 500만 원 샀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짜리 샀던 사람, 어저께 샀던 사람은 네. 200만 원 초과니까 네. 300만 원어치 20% 냈으니까 60만 원 썼거든요. 네. 세금 냈는데 오늘부터는 60만 원 있다 없다 없어졌다. 최고의 수혜는 누구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들,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있죠. 샤넬이나 이런 거 수입 매장하는 놈이 대박이에요. 왜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저나 이성원 교수가 저는 차 살 일도 없는데 뭐 차 살 수도 있겠죠. 마음 보면 대출 받아서 백 사야겠네. 네, 그런 건데 이게 그 정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또 네. 하나 효과 있는 거 분명히 또 얘기할까요? 네. 확정은 안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도 역시 나라님이 좋은 일 해줬어요.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요. 네네. 해외 직구는 한미는 FTA에서 200불까지 네. 면세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한미 아니면 150불까지 면제예요. 대부분이요. 제가 150불일 겁니다. 아마요. 근데 확정은 안 됐는데 한도를 늘린다고 이번에 나왔어요. 검토. 검토. 시행 검토. 네. 확정이 안 돼서 몇 번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300불이 됐건 400불이 됐건 과세 범위를 상향시켜주면 해외 직구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건 누가 좋아지냐? 누가 좋아지냐면 배생 대행업체 좋아집니다. 카드회사 좋아져요. 결제 많이 하니까. 에? 국내 판매 업체 있죠? 그러면 X대죠. 예? 그렇지만 해외 업체들 좋아지죠. 해외에서 물건 파는 애들 좋아지죠. 그죠? 왜냐, 그렇잖아요. 그만큼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그런 정도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골프장이죠, 골프장. 그것도 대중골프장입니다. 대중골프장. 대중골프장에 여태까지 KD나 아니면 카트의 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약간의 그 세금을 감면해 준 게 있어요, 이번에요. 이거 네. 아까 그게 거꾸로 간 거예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할인해 주는 게 200만 원부터 초과 금액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200만 원 넘으면 세금 많이 냈는데 네. 이제 500만 원 넘어야 세금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넘어야? 깎아준다는 거지 이 사람아. 네. 뭐, 네. 아, 이 사람 내 말이 맞다니까. 어저께까지 60만 원 더 냈던 사람 오늘 60만 원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사람 짜증 왕짜증이죠. 네. 그럼 또 요즘 그런 사람들 취소하면 되지. 아, 취소되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그 뭐라래 그 단골고기 많아갖고요. 알아서 딴 거 주죠. 이런 식 때문에 그리고 미리 알려줬겠죠. 그건 됐고요. 아니 골프장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골프장도 대중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이에요. 이게. 퍼블릭? 예. 네. 그런 건 저는 이제 농담삼은 제가 골프장에 떨어지는데 골프장 같은 건 좀 말이 돼요. 왜냐면 골프장은 저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이 좀 골프장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겠고요. 그러면 골프장만 왔다 갔다 하면 뭐 밥이라도 사 먹고요. 그래서 그런 걸 원래 좋아해 주시고 조금 깎아주니까 티가 얼마나 날지 잘 모르겠어요. 유통업체가 제일 좋네. 그러니까 유통업체 좋고 자동차 회사 이제 좀 말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아니 나란 이름이 하니까 좋은 거죠. 호재는 호재인데요. 네. 이게 올해 말까지거든요. 네. 그럼 내년 1월 3일 날 내가 그랜저를 사고 싶은 사람이야. 올해 당장 사버려. 내년 1분기 또 사야 되잖아. 네. 소비를 땡기는 효과가 있어요. 네. 연말되면. 어떻게 연말되면 막 세일할 거예요. 1월에 살 거 땡기 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다시요. 두 번째로 이게 왜 하느냐. 이게 보면 월급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 안 온 대신에 돈을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 심리를 좀 살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 효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나는 백살 돈이 없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그러자. 자기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나나 우리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야. 아, 우리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돈 많은 사람 더 쓰게 하라는 게 1차. 그렇잖아요. 네네. 아, 20만 원짜리 깎아준다고 아파트 뭐 더 사겠어요. 네. 왜냐, 값이 비쌀수록 2억짜리 뭐 5억짜리 벤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타 50만 원 없어갖고. 50만 원 없어서 못 산 사람 오늘 감사하게 50만 원 살 수 있겠지.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정책이 나오면 나갔지. 그랜저가, 냉정하게 그랜저 살라고 했는데 60만 원이 없어서 못 샀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갔지. 냉정하게 쫙 보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일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많잖아요. 80%까지 되니까 요즘 소비가 가장 줄어드는 거가 60세 이상 특히 고령층이 소비가 너무 꺾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주택연금 있거든요. 네. 주택연금에 좀 가입을 좀 쉽게 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주식이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네. 예,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반응은 하여튼, 호재는 호재인데, 이게 딱 현재일 뿐이다. 그리고 딱 하나 있으면, 아까 그런 건 있어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녹용이나 로얄 네. 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없애준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세요. 올해까지 4.9%거든요. 네. 제가 올해 4.9%인데, 2060년 1월부터 아예 세금이 없네? 그런데 소비를 안 하는데 차라리 백화점 마트 그 10월 달에 2주 동안 그 뭐 그랜드 코리아 세일 뭐 이런 거 한다며. 그거 다 하지 다. 블랙 프라이데이. 백화점도 네. 하고 마트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시장도 하고요. 네. 카드 회사도 하고요. 심지어는 배송업체. 저가 해외직 가는 사람 배송 대여업체도 쿠폰 주고 그 온갖 국민이 쿠폰 잔치하는 날이야. 10월 달은. 박수 쳐야 돼. 박수. 나 그때 스마트폰 사야겠다. 괜찮아. 스마트폰 얘기하지 마. 기껏 사달라 사줬더니 형님 저 취소해줘요 그래. 내가 사달라 그랬나? 이것들 하여튼 아이 이제 내가 사달라 그랬나? 늙은 이런 놀려 이것들이. 네,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여기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로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편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 에브리씽 공짜네. 에피소드 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났는데.